북녘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의 문안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지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이기는 사람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지는 사람은 위해서 삽니다. 이기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지는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 이 글을 읽으면서 비춰보게 돼요. 세상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동범의 음성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광장이 분열돼서 또 4분 5열로 민심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 있어서 우리 안의 통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통일이 올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방송 주파수 1188kHz와 1566kHz 중파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 두 가지를 가지고 북녘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1년 365일 쉬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의미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송 되기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건강을 찾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소감이나 찬양 신청 있으신 분들 우편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북한인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덧붙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 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시거나 북한에 대해서 지원이든 정보를 보내든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나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건을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시간이지요. 태국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북한 선교에 힘쓰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은입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네, 드디어 3월 첫째 주 방송, 첫째 주 방송 3월 7일 이제 뭐 본격적으로 바야흐로 봄입니다만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아 용어가 참 어려웠어요. 회전 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등 명칭은 어려웠지만 50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어깨 통증 질환이 있고 또 그 질환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치료법들이 있다라는 사실 배웠습니다. 네, 어깨 통증도 뭐 굉장히 만성 질환이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질환이지만 어깨 통증 이상으로 대한민국에는 아예 이 질환만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환자분들이 많죠.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요통. 이 사람들이 원장님 어떻습니까? 가장 고통 많이 또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 허리 통증이죠. 그렇죠. 허리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우리가 어쩌면 어깨 통증 같은 건 50견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허리 통증은 나이하고 크게 연관이 되지 않아요. 물론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허리 통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뭐 그 젊은 사람들 컴퓨터에 계속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한쪽 손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굉장히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방에서 분류하는 허리 통증과 한방에서 분류하는 허리 통증 이렇게 통증이 허리 통증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허리 통증을 이제 양방학적인 방법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일반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접근 방법과 또 고려의학, 동의학, 한의학. 참 말이 참 같은 말인데 네. 단어가 다양합니다. 한의학적 방법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이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것들이 방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주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두 주도 사실은 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두 주로 간결하게 해서 좀 더 다른 때보다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어떤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통증이 발생을 하는지, 또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주요 연령대, 기타 어떤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이런 그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방학적인 원리 또는 한의학적인 이론들에 대해 좀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북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예. 네. 사실 의사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서 환자분들 진료하고 하다 보면 자기 몸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원장님도 뭐 혹시 허리 관련해서 뭐 좀 힘드셨다거나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일을 안 하고 우리도 책상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그리고 네네. 뭐 조금 움직여 봤자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움직여 봤자 진료실에서 치료실까지 가는 한 10m 정도 그 안팎으로만 움직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따로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는 말이 북한에도 있고요. 또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의사도 솔직히 환자들한테 코칭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하고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걸 실행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은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허리 질환이라든지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또 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세 교정해라, 수영을 해라,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세 교정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허리 안녕하십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계속 걷고 또 스트레칭도 하고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이제 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 체조라고 체조. 해야 되나요? 맨손 체조? 네. 네, 그렇죠. 업간 체조. 아, 그렇군요. 네. 업무와 업무의 중간에 하는 업간 체조. 업간 체조. 아, 참 말이 재밌습니다. 네. 네. 잘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도 많은 자세 많이 가르쳐 주셔서 방송 전에 또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제 뭐 제가 조금 서서히 길긴 했는데 또 다시 말씀 들어가다 보면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양방 그리고 우리 고려 의학에서 말하는 이 원인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가요, 원장님? 아무래도 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허리 통증,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게 양방이냐 한방이냐에 따라서 조금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나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어떤 진단을 붙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허리 통증하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 뭐 주변에도 이런 분들 한 분쯤은 다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허리 디스크. 네. 북에서는 이 허리 디스크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 디스크라, 허리 디스크라고는 안 하는데 주로 디스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쓰는군요. 예,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죠. 추간판 탈출증. 예. 이. 좌골신경통. 이렇게도 얘기해요. 좌골신경통. 예. 정말. 정말 사실 아프잖아요. 이게. 네. 이 추간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 허리 디스크는 그 의학적 그 진단명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추간판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그 둘이 이렇게 맞붙으면 약간 쓸림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완충시키려고 판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렇게 밀려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척추 그 안으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간판이 쑥 밀려 들어가서 그게 바로 주간판 탈출증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아프거나 저리거나 이런 신경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주간판이 왜 멀쩡하게 있다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게 척추 사이로 밀려 들어갈까요?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렇게 압력 때문이거나 또 쓸림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주간판 탈출, 이게 허리 디스크는 좀 몸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네. 허리 둘레가 굵거나 아니면 배가 앞으로 나온 사람. 네.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뱃속에 있는 장기들도 그 무게로 앞으로 이렇게 쏠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장기들이 인대에 의해서 척추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쏠리면 인대가 살짝 끌어당기면서 척추뼈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끌어당기게 되고요. 아하. 또는 몸이 좀 그 비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굳어지고 비계덩어리가 붙으면 무겁잖아요. 그게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척추를 알게 모르게 살짝 밀려서 위로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추간판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북에는 사실 뭐 비만에서 이 협착이나 추간판 탈출이 생기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국방위원장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많이 조심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척추관 협착증 참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네. 허리 디스크와 이건 좀 다른 질환인가요? 네,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다르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사람들은 그냥 허리 아프면 몽땅 다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그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허. 주간판 탈출증은 주간판이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좁아지는 거고 이거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는 건데 사실은 원인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선천적으로 좁아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프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슨 허리를 뭐 수술을 했다든가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든가 이럴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 두 질환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간혹 그 퍼센트지 많지는 않지만 뭐 척추 측만증 네. 약간 옆으로 이렇게 척추가 후려진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중심을 잡고 이렇게 S자형으로 척추가 예, 그 모양이 돼 있는데 옆으로 약간 모양이 밀려져 있는 경우에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요. 또는 척추뼈 같은 때 몸의 다른 곳에 결핵이 생겼는데 그 결핵균이 척추뼈에 침습을 하게 되면 척추 결핵이 발생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걸 곱추. 우리가 곱추란 말 있잖아요. 곱추염감 뭐 이런 말. 예. 척추 결핵이 후유증으로서 키가 안 자라고 몸이 이렇게 뒤가 이렇게 척추뼈가 뻘럭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에도 척추 질환이라고 예.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척추 질환 곱사둥이 같은 거는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살할 때 많이 생겼죠. 지금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척추 질환이 한 부분이죠. 네. 원인이 뭐 허리 아픈 것도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결핵, 네. 뭐 척추 측만증, 네. 원인도 다르고 심지어는 원인을 뭐 정확하게 모르는 병도 있는데 증상들은 뚜렷하게 다른가요? 조금 구분해 볼 수는 있어요. 우선 척추관 협착증은 대퇴부하고 다리까지 저리고 아프고 힘이 빠지거나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심하게 되면 감각 이상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거나 하게 되면 다리가 터져나가는 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주로 다리 쪽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서 있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이 가다가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조금 서 있으면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죠. 네. 예. 오다 보통, 가다 예. 그런 분들 보죠. 많죠. 많이 보죠. 나이 드신 분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많겠고 우리가 그럼 디스크라고 보통 말하는 이 추간판 탈출증. 네. 이거는 또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증세가 사실 여기 주간판 탈출증이 증세다 하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보통 임상에서 보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니까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그 아랫부분은 몽땅 다 아프거든요. 허리부터 시작해서 그 신경이 가장 큰 신경이 좌골신경이에요. 네. 좌골신경이라는 것은 다리야 발바닥으로 가는데 그게 그냥 전기 통하는 것은 찌릿찌릿하면서 아프고 굉장히 아파요. 걷지 못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이라든가 오랫동안 앉아서 운전하는 직업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뚜렷하지 않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잘해서 비만하지 않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육량이 좀 몸에 많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됩니까? 너무 많은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육량이 많아도 그 안에 산소가 제대로 들어있어야 되죠. 아하. 산소가 없으면 근육량이 많으면 단단하고 무겁기만 하고요. 산소가 들어있게 하려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하고 그러면 근육이 탄력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 척추뼈를 누르지는 않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업간 체조를 네. 이렇게 또 해주시는. 예, 근육과 근육 사이에 산소가 있어서 조금 근육이 몽골몽골하게. 그렇군요. 예. 네, 여러분 지금 일어나 걸어라. 오늘 뭐 또 방송 들으시면서 사실 새벽 기도를 가도 말이죠. 참 안타까운 분들 중에 하나가 이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엎드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서서 기도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다양한 이 허리 통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 이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셨는데, 또 원인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추간판 탈출증 이 증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다리가 주로 많이 아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리가... 좌골신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리 아픔은 그 다리 뒤쪽으로 오금이 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발바닥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 좌골신경이 엉덩이로부터 다리 뒤쪽으로 쭉 내려가서 한 가지는 발등으로 한 가지는 발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이 지배하는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뭐 증상은 좀 다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허리 통증 그 자체보다는 이 하체, 네. 뭐 다리, 그 신경 아랫부분이 이제 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린다든지 하는 그런 네. 증상. 척추관 협착증, 허리, 이건 말 그대로 통증이네요. 네, 무겁고 아프고 또는 감각 이상도 오고. 허리하고 다리가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시니까요 제가 막 아픈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이게 증상만이 아니라 이제 또 치료법을 또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척추결핵 참 무서운 병이죠 이런 병들도 척추결핵이라든지 북에는 또 이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많다 보니까 네. 척추결핵이 여전히 좀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이런 분들 뭐 다양한 척추 관련한 질환들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허리 통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이론들 정말 이제 치료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 나누어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리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서 이 척추뼈가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쩌면은 몸의 기둥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통 몸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척추하면 저는 이제 기둥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회의 기둥이다. 이거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무엇을 비유를 하는 것일까요? 네. 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되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성찬. 이것이 바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북에서 지금 처음 지금 주파수 1188, 1566 들으시는 분들은 기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느냐. 네네. 이게 사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한 번쯤은 좀 짚어주시죠. 네.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예수님은 살을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이 누구 때문에 당했느냐 하면 바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 사람들이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들어보지 못하던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느님, 주님 이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뭐 제 경험을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선은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을 가져가시는 길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마신다 하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뜻을 기린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피를 마시나 싶어서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네. 또 살은 것은 진짜 살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네. 떡. 떡. 예, 이런 것이 의미가 있어요. 성찬은 떡을 먹는 거다. 네네. 네.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정말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세례와 이 성찬이 바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믿음. 네. 이것이 기둥이 된다. 네. 신앙의 기둥이 된다. 네. 네. 허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들으시기에 형이상학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갔지만 지하교회 성도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어떤 깨달음이 또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죠. 네. 네. 왜 그렇게 외르냐면 물론 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데요. 다른 타 종교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도 기도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정, 있죠. 코란도 있고, 또 그런 여러 법 규정도 있고, 그 법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있지만,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홀로운 선물이 두 기둥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계속해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 우리 성경 관련해서, 이 척추 뼈와는 뭐 조금은 다르지만 이제 허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허리에 대한 표현 중에 허리를 동일하라는 이 말씀이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허리를 동일하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리 동일하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5장 5절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결국 뭐냐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문장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올 때 또 사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고 뭐 겸손할 것을 말씀해서 권면을 하고 있네요. 아, 마지막으로요. 다 아시잖아요. 사실 알면서도 실행을 안 하는 거지 척추가 건강하려면 북에서도 뭐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바른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이게 원의 건강이 바로 서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영혼의 좋은 습관, 영혼의 허리를 기둥을 세우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상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누리는 우리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허리 통증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건강, 영혼의 기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저 기도하러 오셨는데 몸을 못 접어갖고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늘 또 새벽에 기도, 몸이 아파도 기도 나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이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허리 아프다고 그 북에서 아편 드시는 분들 그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벗어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해주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하신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에 통증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바른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 지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전용대의 음성으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실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셨겠지만 정말 장애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붙잡음 받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셔서 이제는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목회자가 되셨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가능한가?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가? 자살을 꿈꿨던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나의 병든 몸보다 타인의 죽어가는 영혼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됐고요. 죽기를 원했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함께 살기 위해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성령의 불이 이 새벽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하셨고요. 이제 영광 나사렛 선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한 내용까지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적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모든 전략회의의 내용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아람왕은 우선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것이 승기를 잡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대는 그가 살고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아람의 군대와 군대인 말과 병거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엘리사에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의 말일 것입니다. 사실 두려운 일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위해 위로해 주려고 말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고맙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과연 심장을 멈추게 할 만한 두려움이 달아날까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까지를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 위험한 사고를 만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자격이 없는 내가 칼을 들고 환자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환자가 위로가 될까요? 아마 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그 분야에서 권위가 있는 의사분이 수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수술을 맡은 분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입니다. 마음을 놓으세요. 잘 될 겁니다. 하면 아마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엘리사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6장 13, 1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처지에 놓이는데 한 사람은 겁에 질려 있고 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이 차이입니까? 경륜의 차이일까요? 견해의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엘리사가 보는 것을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환은 아랍 군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치기 위해 아람 군대를 이어싸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일을 능히 해결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만 보지 그곳에 해결사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실은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곳에 하나님과 계실 것이라는 생각, 상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였다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선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인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인인 우리와 함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수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기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도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친히 이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의 눈꺼풀이 열리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믿음의 문을 여십니다.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춘내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특별검사팀이, 대한민국의 특별검사팀이 소회를 밝힌 내용입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어쩌면 남북관계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가 정말 이제 경칩도 지났지만 여전히 불사춘, 봄 같지가 않음을 느낍니다만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 이 시도 떠올라요. 봄은 돌아옵니다. 주님의 봄 돌아옵니다. 복음의 봄, 부흥의 봄이 임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써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3월 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